듣고 싶단 말이 가슴에 넘치는데 난 아무 말도 못하죠. 그대 마음이 내 마음보다 한참을 뒤에 걷고 있어서 여전히 모르죠. 그대는 모르죠. 그댈 놓지 못해요.